합니다. 목숨보다 소중한 당신을 사랑합니다. 온종 어린 밤에다 반찬을 얹어주시던 그 뜨거운 사랑에 눈물로 감사합니다. 평생 기도하면서 다시 잘 되기만 바랬던 나의 어머니. 이 못난 자식 걱정 안 하시도록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.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. 장모님도 어머니 당신을 존경합니다. 예쁜 딸을 낳아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백년 손님이라고 아들처럼 사랑하시니 당신의 큰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.